금송학원 금송제1중학교 창립 신돌기념 교육과학성과전시회가 10월 31일 만경대 학생선언공전과학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금송학원과 금송제1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이 지난 기간 교육사업과 예술 및 과학연구 활동에서 이룩한 성과 사례들이 전시되었습니다.